밖에 몰달랩 굳이 숨기지 않을 반한 길 Another Baker 좀 다르지 다네리처럼 아주 반드시 칼같이 잘린 똑딱 발머리 나는 울리지 않을 뿐이지 다시 가까워진 밤 너무 반듯한 내 밤 다시 그 속에는 갇힌 듯해 그때 창을 두드리 날 비추는 눈빛이 날 위감는 네 느낌 Whoa. Let's pump it up Yeah.